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 지역의 여성단체들이 24일 부산에 있는 미국 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반대와 생화학전 장비 폐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부산항 8부두에 설치된 생화학실험실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정부는 사드 배치보다 남북 대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